우리 공화국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패당의 초린공노할 집단주의 납치만행을 규탄해서 7일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성명을 발표했으며, 일본 에이메 현대조선문제연구소는 일본 주재 남조선 괴뢰대사관에 항의문을 보냈습니다.